주신 오늘의 성경 말씀은 예배소서 4장 26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호흡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입술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덕을 세우며 선한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내고 저주하고 정죄하는 대신에 용서를 말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성령께서 삼위일체 일체가 되시어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거룩한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 번 더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대원 가운데 아프신 분들이 참 많아요. 예. 우리 지휘자님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가운데 지금 지휘하시고 그러셨는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냥 찬양에서 제가 오늘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의 승리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덩달아서 세상을 이깁니다. 죽음을 이깁니다. 그리고 지옥성의 문을 깨뜨린다고 믿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생활을 하면서 아주 멋있는 교양인으로 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추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그러신 분도 여기 많이 계시지만, 예, 저기 가면 안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가 나면, 분노에 휩싸이면 입술을 제어하지 못해요. 갑자기 사람이 돌변합니다. 그리고 분노 가운데서 막 외치고 입을 놀린 다음에 나중에 후회합니다. 말은 화살과 같다고 이야기하죠. 예레미야서 9장 8절, 사람의 혀는 화살과 같다고 합니다. 이 화살은 굉장히 정확해서 무조건 정통으로 꽂힙니다. 군대에 가보신 분은 오발은 백발백중이다 그런 말이 있는데, 사람이 하는 무서운 말은 화살과 같아서 무조건 정통으로 꽂혀서 절대로 빠지지가 않습니다. 두고두고 가슴에 맺혀서 통증을 유발합니다. 말로 주는 상처 어떻게 해볼 수 없을까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었던 그 말의 상처들 어떻게 예방할 수는 없었을까요? 주로 내가 했던 그 말로 주었던 상처들은 또 가까운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 이 화살을 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후회하고 괴로워하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이게 계속 반복될 때 정말 괴롭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삶의 문제에 대해서 초월할 수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할 수 있다입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언어로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옆에 분에게 한번 선언합시다. 선포합시다. 우리는 말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의 언어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르신들께 잘 따라해 주시니까 제가 늘 신이 나요. 예. 이 젊은 목사가 막 이것저것 쓸데없는 거 시킨다 안 그러시고 열심히 해 주시면, 예, 좋아서, 예, 신이 납니다. 성경은 우리가 언어로 승리할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믿습니까? 화가 나더라도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낙심이 오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전염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승리의 입술로 만드실 수 있으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입술이 승리하는 입술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거룩한 언어를 우리 입으로 말하면 됩니다. 거룩한 언어를 저는 찬양이라고 오늘은 꼽겠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말씀 드리겠지만 오늘은 찬양은 우리의 입술을 거룩하게 합니다. 믿습니까? 자,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선포해 보시죠. 찬양은 당신의 입술을 거룩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반응을 하셔야죠. 암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멘의 한국식 버전이 암요예요. 네. 찬양은 우리의 입술을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시려면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영혼이 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런데 우리 찬양대가, 마하나님 찬양대가 매주 정말 은혜스러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 설교자는 어디서 은혜를 받냐면 설교하기 전에 순서에서 은혜를 받거든요. 그런데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 성교회 찬양대 그리고 여러분들의 찬양을 통해서 저는 은혜를 받고 말씀을 전합니다. 시편 150편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호흡이라는 말보다 더 익숙한 표현으로 목숨이라는 단어가 우리말에 있습니다. 이게 목에 숨이 붙어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목숨이란 말은 죽느냐 사느냐 그런 상황에서 많이 언급하는 단어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늘 쉬는 이 숨, 이 호흡을 말하는 겁니다. 호흡이 있는 자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목숨이 있는 사람이에요. 목에 숨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예, 그래서 아, 내가 살아있구나 하고 확인하고 싶으시면 찬양을 하십시오, 여러분. 예,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아, 내가 살아있나 하면서 이런 거 하시지 않습니까? 물에 빠졌다가 나오실 때, 수영장에서 갑자기 물 먹고 정신 없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숨을 가쁘게 쉬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게 사람이 기분이 나쁘다고 숨을 멈추고, 기분이 좋다고 숨을 많이 쉬고 세 배로 쉬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혹시 그러신 분 계세요? 네. 아, 오늘은 너무 마음이 꾸리꾸리해. 그래서 아, 오늘은 숨 좀 적게 쉬어야지. 3분의 1로 줄였다가 오늘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숨을 한 세 배로 많이 쉬어야지.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예, 안 되죠. 호흡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예, 기분이 나쁘다고 찬양을 줄이지 마시고 기분이 좋다고 찬양을 늘리는 건 좋아요. 네. 호흡이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의 기분이 좋든 나쁘든, 지금 피지컬 컨디션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내가 살아있으면, 나에게 목숨이 붙어있으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하시는 것이 그것이고, 또 가정에서 하실 수 있어요. 또 지역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배당을 나가서 발생하죠. 네, 가정예배가 끝난 다음에 발생하죠. 항상님을 찬양하는 것을 늘 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찬양이 끝나고 나서 문제가 발생해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들의 혀가, 우리들의 입술이 다르게 사용됩니다. 야고보서 3장에 이 말씀이 있어요. 그 유명한 말씀 3장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3장 9절로 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3장 10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11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여러분 우물밀어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내가 마실 때는 단물이고 내 아내가 마실 때는 쓴물이고 내 아들이 마실 때는 뭐 흙탕물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네. 한결같이 단물, 샘물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혀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거룩한 언어가 우리의 호흡을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시적이지만 거룩한 영감과 찬양으로 우리의 허파와 폐와 발성기관과 혀와 입술을 채웠단 말이죠. 그런데 한 시간도 되지 않아서 사람을 저주하고 욕하는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고민하십니다. 어느 쪽이 진짜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쪽이 진짜라고 하나님께 주장하시겠어요? 12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서 사람을 비판할 수 있고 사람을 정죄할 수 있고 사람에게 욕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인간이 가진 놀라운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위선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는 주로 1라운드에서는 승, 교회당에서는 아멘 할렐루야 승리의 언어를 사용하다가 2라운드에서 패배합니다. 아니면 간신히 살아남습니다. 가정에서. 그러다가 3라운드 직장으로 나가서 운전대를 잡고서 완전히 KO를 당합니다. 네. 거룩한 언어가 아니라 그냥 쌍시옷 언어로 갑자기 도배가 됩니다. 여러분 피리 부실 줄 아세요? 피리. 뭐 대금이든 뭐 소금이든 뭐 피리든 훌룻이든 불 줄 아시죠? 이제 피리를 불 때 이제 피리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옵니다. 기분이 좋은 흥겨운 소리가 날 수도 있고요. 태평소 같은 거 그렇게 불러서 예, 막 들썩거리면서 춤을 추죠. 신나는 소리가 나올 수도 있고 슬픈 소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피리가 그 소리를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피리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작용에 의해서 그 소리가 나는 것입니까? 피리를 부는 사람이 슬픈 곡조로 연주하면 슬픈 노래가 들리는 것이고 피리를 부는 사람이 신이 나면 그 피리에서 신나는 소리가 나오지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인생은 피리일까요? 피리 부는 사람일까요? 그것입니다. 내가 내 입과 내 혀와 내 삶으로 어쩔 수 없이 욕하고 어쩔 수 없이 저주하고 어쩔 수 없이 쌍시옷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아니면은 내 혀와 내 입술과 내 몸뚱아리의 주인이 나여서 나이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내고 내가 욕하고 내가 저주하는 것인가? 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가 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참을 수 없어서 견딜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욕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아, 내가 잘못입니다. 내가 욕설을 했습니다. 내가 저주를 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언어의 승리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 근본은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그 책임과 공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승리의 시작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승리하는 언어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4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아멘. 진리의 언어, 진실한 언어가 승리한 언어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영원한 생명의 진리를 말하는 입술이 승리합니다. 믿습니까? 나의 지식과 나의 고집과 나의 학설을 주장하기보다 진정한 진리, 그 생명의 진리가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진실한 것, 진리는 진실과 통해요. 진리는 거짓과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또한 그 태도도 진실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실해야 할 그리고 진리만을 말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25절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우리 시대는 산업화 이후에 도시와 산업화 이후에 공동체를 상실한 세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공동체. 원래 예전에는 농사를 같이 지으면서 옆에 사는 사람이 내 이웃사촌일 뿐만 아니라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 그 괴리감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옆에서 사는 사람하고 직장에서 옆에서 일하는 사람이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쉽게 말해,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고향을 떠나 타향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타지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는 이웃사촌이란 말도 낯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용할 대상이에요. 네. 이용 대상. 그들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 그들과 함께 일해서 이문을 남기고 그런 것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그 이웃이 서로 지체가 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지체란 말은 몸의 한 일부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다 한 몸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선포해 주시죠. 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지체가 되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지체는 손가락, 발가락, 몸 이런 지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지체는 다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몸에 붙어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한 몸뚱아리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 한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9월 달 새가족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새로 오신 분들은 저와 잠깐 교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이게 왜 새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인데 그냥 조금 얼굴만 새로운 모습이어서 새가족이라는 뜻이지 사실은 한 가족이라고 해야 돼요. 한 가족. 믿습니까? 네, 새가족이 어디 있고 헌가족이 어디 있어요? 네, 헌가족은 어떻게 뭐 낡은 무슨 혁띠하고 같은 거예요? 예, 새가족은 백화점에서 막 가져오신 신상품인가? 그게 아니죠. 예, 모두 다 한가족이에요. 그런데 예, 지금 어떻게 사정이 그래서 얼굴이 예, 조금 새로 나타나셔서 새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된 거죠. 사실은 모두 다 한가족입니다. 네. 자, 옆에 분에게 처음 보신 분도 상관없어요. 당신과 나는 한 가족이라니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 우리는 다 한 가족이에요. 예. 그래서 거짓말하면 안 된답니다. 예. 그래서 참된 말을 하고, 진실한 말을 하고, 진리를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가족이 아닌께롱, 그냥 막, 아무렇게나 말해버리는 거예요. 예. 거짓말을 해도 거짓말이라고 느끼지도 않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 이 사람이 나의 가족이다. 내 가족이다. 라는 태도로 말씀을 나누면 참된 것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 승리하는 언어 세 번째 29절을 같이 읽어주시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아멘. 자, 더러운 말은 뭐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거룩한 이 예배당에서 더러운 말을 열거할 필요는 없잖아요. 모르세요? 네. 모르시면 계속 그대로 계시고 아시면 이제부터 잊으시면 됩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덕을 세우는데 쓸모 있는 선한 말만 하십시오. 여러분, 덕을 세운다는 원어가 헬라어로 무슨 뜻인지 많이 들으셨죠? 목사님들에게서 덕을 세운다는 말은 집을 세운다는 말하고 통하는 단어입니다. 가족을 세우는, 공동체를 세우는 그 말이 덕을 세운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당신과 내가 한 공동체를 이룬다, 당신과 내가 한 집안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말이 덕을 세우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딸이나 아들을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기 위해서 한 번씩 꼭 걸쳐야 되는 절차가 있죠. 상대방 부모와 만나는 상견례. 자, 거기서 어떤 말을 쓰세요? 따님이 참 못생기고 교육 못 받았고 지지리도 못나게 생겼네요 라는 말을 할 사람이 절대로 없죠. 드라마에서 가끔 만약에 그런 단어가 나왔다면 그건 너무 비현실적인 막장 드라마고 실제로는 가장 좋은 말을 씁니다. 덕스러운 말을 씁니다. 왜요? 그 집안하고 우리 집안이 뭉쳐서 새로운 집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한 집안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예, 우리 사위와 딸, 우리 아들과 며느리 한 집안을 지금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덕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집을 세우는 거, 가정을 세우는 거, 공동체를 세우는 그 말이 덕을 세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덕을 세우려면 최대한으로 좋은 말을 해야 되겠죠. 그것도 근거 없이 말하면 안 되니까 찾아야 됩니다. 열심히 살펴서 좋은 점, 이쁜 점, 잘하는 거 찾아서 그것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세워줄 때 덕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더 이 축복의 언어를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과 내가 한 가족입니다. 네, 한 가족을 그렇게 이루어가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들은 선한 말이 되겠습니다. 아부나 아첨을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좋은 점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없으면 지장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왼손이 맨날 불에 대요. 뭐 할 때마다 왼손이 불에 대. 그래서 어느 날 오른손이 회의를 소집했어요. 자, 전부 모여봐! 회의를 했는데 내가 몇십 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이 왼손이 정말 문제가 많다. 이제부터는 왼손을 우리 가족에서 좀 빼자. 그래가지고 왼손 빼고 우리끼리만 하자 그랬는데 예,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무거운 박스를 들어야 되는데 오른손이 도저히 하기가 힘들죠, 혼자서. 예. 우리가 덕을 세우지 않으면 누군가를 배타하고 배제하고 제외시키게 되면 사실은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집니다. 집이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한 몸이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은 결국은 자기에게도 유익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우리의 교양미를, 우리의 그 인격을 훼손하는 그런 장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분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망가뜨리는 분노.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분노를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 되는 것을, 덕을 세우는 것을 방해하는 그 분노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가 그것을 떠나 보낼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 한번 허공을 향해서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분노야 안녕. 네, 네. 화가 나실 때 예. 분노를 떠나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가능한 이야기를 하십시오, 목사님. 그게 말이나 됩니까? 분노에 사로잡히면 이미 내가 나가 아닌데 예. 이성을 이미 상실했는데 그게 되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을 위해서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잠 하 둘 셋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잠깐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랍니다. 그렇게 호흡을 그렇게 소리내서 세란 말은 아니죠. 화가 그냥 확 났는데 잠깐 하나 둘 셋 이렇게 혼자서 말하지 말고 입을 다물고 그렇게 호흡을 길게 해서 폭발하는 시간을 지연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스스로 이게 예, 폭탄이 그냥 불발탄이 돼가지고 예,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해봅시다. 예. 자, 잠깐 하나 둘 셋 해보세요. 예, 옆에 분을 향해서 시작. 잠깐 하나 둘 셋. 네, 지금 예배 시간이 길어지지 않게 해서 여러분 짧게 하셨는데 실제로는 천천히 잠깐 하나 둘 셋 이렇게 호흡을 길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도 잘 못해요. 네. 저희 집사람이 웃는 이유를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지난 주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네. 네. 29절 2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근데 솔직히 제가 고백하는데 해가 져도 잠자리에 들어도 예, 분 품고 잔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건강이 더 나빠지는 것 같아요, 확실히. 예. 근데 해가 지도록 이 말에서 저는 이번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해가 지도록 이게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그 해가 지는 일몰을 감상하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세요? 가장 마지막으로 보았던 일출 말고 일몰, 해가 지는 일몰을 보면서 주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아, 오늘도 하루가 가는구나. 내 인생 왜 이 모양 옆구리야? 그런 생각 드신 분 있었어요? 별로 없으시죠. 그냥 보통 일몰을 보러 가실 정도면 마음이 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네. 마음이 여유가 있어요. 직장이든 가정사든 그것보다는 뭔가 여유와 또 여행을 하고 계시든지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보면서 되게 아, 멋있다. 아름답다. 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자. 뭐 그렇게 멋있게 변해 있습니다. 주로 일몰을 감상하신 분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조금 그 상황이 아니죠. 분을 내어도 해를 짓지 말며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좀 더 다르게 해가 지는 모습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해가 지면은 어떻게 계산이 되죠? 하루가 지나는 겁니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오면 하루가 끝난 거예요. 우리의 시간이 줄어든 거예요. 이 지상에서 살 날이 하루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호흡하면서 내가 뛰놀면서 내가 즐길 수 있는 시간이 하루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 유대인의 그 전통을 보면은 하루의 저녁을 죽음에 묘사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사람이 죽음을 향해 가면서 분노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분노하냐면 지가 영원히 살 줄 알고 길길이 날뛰는 거예요. 지가 평생 그렇게 체력 좋고 건강하고 똑똑하고 잘난 줄 알기 때문에 분노도 하는 겁니다. 착각을 많이 해야 분노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나에게서 하루가 사라졌구나. 아니 나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는구나라고 느끼는 분들은 분노하지 않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걸 묵상해 보시면 해가 지는 것, 내 인생의 해가 지는 것, 내 눈이 감겨지는 것을 묵상할 수 있는 사람들은 분노를 풀 수 있어요. 화를 풀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해가 지도록 기다리지 말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또 아, 저녁까지는 화를 내도 돼. 예, 일몰절까지는 free to 화내기. 예,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말이 아니죠. 예, 그 전에 분을 풀어라 그런 뜻이죠. 네. 해가 지도록 기다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해가 떠 있을 때, 아직 내가 활동할 때, 나의 시간이 아직도 남았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시간의 짧음을 깨닫고서 분노를 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저녁이 다가오면은 누워야 되잖아요. 인생의 황혼이 다가오면 결국은 누울 자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으면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갑니다. 오늘 내가 잠자리에 들어도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놓고 온 사지를 다 이렇게 하나님께 맡겨놓고 누워서 잡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육체가 죽는 것처럼 오늘 이 밤에도 우리는 죽은 사람처럼 고요히 잠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에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다 맡기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죄 허물로부터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도 너희를 용서하였으니 너희도 가서 용서하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서로 용서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거라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용서를 구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우리는 매일 저녁 침대에서 주무시든지 온돌에서 주무시든지 아니면은 뭐 슬리핑백에서 주무시든지 다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벌러덩 이렇게 누워가지고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전에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용서해주고 가셔야 하나님 앞에 좀 떳떳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는 언어가 승리하는 언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용서로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보면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주의 말씀을 안 하세요. 증오의 말씀을 안 하세요. 심판의 메시지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용서의 말씀, 위로의 말씀, 확신의 말씀만 주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르는 영적인 전쟁은 말씀과 기도의 전쟁이죠. 물론. 그런데 그 말씀과 기도는 가장 우리에게 편안한 모습이 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의 말씀의 분량이 많아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를 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아세요?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시는 거예요. 성경을 소리내서 여러분이 한 시간 동안 읽으셨으면 여러분의 입술은 진리의 언어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면, 한 시간 동안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한 시간 동안 거룩한 언어로 충만해져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르는 영적인 전쟁은 언어의 전쟁이에요. 사상의, 생각의 전쟁이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언어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의 삶에 찬양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진리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덕스러운 말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 순간 한번 눈을 감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실 필요는 없어요. 꼭 누군가를 생각하시면서 이제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 싫으신 분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에게 강요하게. 하지만 이 시간 마음에 맺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을 그냥 지긋지긋하게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육신으로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인격에 달라붙어 있는, 끈끈하게 달라붙은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혹은 자식일 수도 있어요. 며느리일 수도 있고 사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 한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네, 따라하실 분들은 큰 소리로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은혜의 주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은 죄와 허물과 죽음으로부터 용서해 주셨는데, 주님, 저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끌어안고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짓을 보면, 그 사람이 한 말을 지금도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은혜 주시어서, 용기 주시어서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언젠가 그분을 만나게 되면 내가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하는 믿음, 승리하는 신앙, 승리하는 언어를 나의 입술에서 중단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덕스러운 말을 하기로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언제나 용서하는 언어를 말하는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